그래 헤어지자. 그래 우리 헤어지자. 내 사랑이 네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래 나도 너를 싫어해서 그래라고 그런 게 아니야. 네 두 눈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너를 보내는 거야. 사랑한 대로 사랑한 그대로 나 점점 멀어지는 널 바라보고 있어. 너 없는 채로 텅텅 빈 이대로 나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아파해야만 했어. 너